살기로 해요. 예고 없이 하얗게 눈이 오는 날 서로 길을 잃은 채 낯선 곳이 되어도 나는 눈이 오길 바랄게요. 저 내일을 담은 사진 속에 머물러 주길 바래요. 오늘도 내일에도 서로 기억한다면 기다림의 끝에 만나지는 오래 누워